것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널 위해 기도할 뿐이지 언젠가는 나도 길을 떠나야겠지 사람처럼 살지 못한 내 모습이 생각날 거야 난 알고 있어 그 차가움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사랑